여러분께 확실한 선택을 드립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안녕하세요. FM 여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확실한 선택을 드린다. 요즘 이런 말들을 자주 쓰고 있는데요. 사실 이 문장은 선택이란 단어 앞뒤로 모두 어법이 어긋난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형적인 말이 자연스럽게 들릴 정도로 우린 선택을 강요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9년 만에 상품권이 부활됐죠. 대형 백화점들은 벌써 무섭게 상품권을 발행하기 시작했는데요. 물론 편리한 점도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선물을 선택하는 권리를 빙자해서 우리 가게에서만 살 수 있다고 못 박는 그야말로 선택 강요권이 되진 않을까요? 그나저나 이제 우리 동네 선물가게 주인 아줌마 얼굴에는 주름살만 늘어나겠네요. 영화 비터문 중에서 Stop, 샘 브라운의 음성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같은 순간 같은 느낌을 갖는다는 것은 영화 다음으로 합창에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하면서 합창의 매력을 적어주신 분이 신청하신 곡이었죠. 자, 이 샘 브라운의 Stop처럼 You Better Stop이라는 가사가 나왔는데 문어발 확장의 대기업들의 문어발 확장이 그야말로 Stop이 될 수 있을까요? 합창의 매력을 아시는 분이 신청하신 곡의 공명처럼 이 함께 사는, 다 함께 잘 사는 그런 법을 좀 앞으로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대우경제연구소가 분석한 자료를 얼마 전에 제가 봤는데요. 대기업들이 정치계에 기부한 돈이 작년에 엄청 증가했다네요. 40% 이상으로. 참 이상해요. 93년에 새 정부가 탄생하면서 대기업의 기부금은 절대로 받지 않겠다고 대통령이 의지를 보였는데 좀 뭔가 알쏭달쏭한 기분이 드네요. 자, 이분은 누구십니까? 신림동의 미스터 스몰 씨. 스스로 잔소리가 심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호재 씨. 요즘에 왜 이렇게 마음이 울적하세요? 울적한 마음을 확 풀 수 있는 그런 음악을 제게 부탁하셨는데요. 다음 곡이 글쎄요. 확 풀릴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아마 마음을 녹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친구 상국이의 25번째 생일 축하한다는 말도 꼭 전해달라고 하셨네요. 자, 그 곡이 어떤 곡이냐면요. 윌리엄 허트와 베를린 천사의 시의 솔베이그 도마땡, 그 줄타는 소녀, 솔베이그 도마땡이 주연한 영화, 빔 벤더스 감독의 Until the End of the World, 이 세상 끝까지 중에서 줄리 크루스가 부르는 아주 부드러운 곡입니다. 자, 노래 들려드리기 전에 잠시 영화 설명부터 드릴게요. 솔베이그 도마땡이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우연히 은행 갱들의 차와 충돌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의 돈을 솔베이그 도마땡이 운반해주는 그런 합의를 보게 되는데요. 그 사고 이후에 그 은행 턴 돈을 쭉 운반을 하다가 중간에 미국인 윌리엄 허트가 그 돈을 빼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솔베이그 도마땡은 그 돈을 그리고 윌리엄 허트를 찾으러 5대양 6대주를 찾아 헤매는 영화. 그래서 제목이 이 세상 끝까지인 영화인데요. 영화를 보면 고속도로를 솔베이그 도마땡이 쭉 달릴 때 바로 이 노래가 흘러요. Summer Kisses, Winter Tears. 자, 이 노래를 들으시겠는데요. 잠시, 이 Until the End of the World는 저희가 조만간 시네마 천국 시간에 영화 한 편을 쭉 들려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일 이 시간 시네마 천국 시간에는 퀸틴 타란티노 감독의 Reservoir Dogs, 저수지의 개를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자, 서설이 길었죠? 노래 듣죠. Summer Kisses, Winter Tears.

memories on my mind. So many things I've lost on the way, but most of all you. Pennies and dreams carelessly spent, pieces of time, and who knows where they went. Is there a chance to pick up the pieces and try for it all again? Sometimes you're just so busy running, running round in circles, you never see you're going nowhere. Sometimes you get so tired chasing, chasing after rainbows, you look around your life and find no one's there. No one's there. No, no one's there. Yes, there's a time everyone sees, they may have missed the forest for the trees. How could I let the best things go by, and most of all you? Somehow you always knew there'd come a day I'd put my toys away. I was a fool traveling so far, only to find that home is where 서울 서초 삼동의 고희상 학생, 이화외국어 고등학교 친구들과 듣고 싶다고 하신 은평구 불광이동의 김용원 학생, 잘 들으셨습니까? 찰리 신과 탐 베린저가 주연한 메이저리그, 아주 경쾌한 코미디였죠? 이 메이저리그의 주제가 Most of all you, 빌 메들리의 음성이었습니다. 어제 우리나라도 프로야구 개막식과 함께 94년도 패넌트 리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메이저리그가 야구선수들을 누구나 꿈꾸는 그런 평생의 꿈이죠. 뭐 영광도 영광이지만 아메리칸 드림으로 향하는 통로이기도 하니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LA 다저스에 갓 입단한 한국의 박찬우 선수가 마이너리그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메이저리그에 진출했다는 소식 다 알고 계시죠? 개인의 영예뿐만이 아니라 괜히 한국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기분이 좋은데요. 이 박찬호 선수가 그 긍지를 필드에서 어떻게 펼쳐 보일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자,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세상에서 야구를 가장 좋아하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래서인지 미국 스포츠 영화 중에는 야구 영화가 가장 많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미국의 야구 선수, 뭐니 뭐니 해도 1895년에 태어나서 1948년에 세상을 떠난 베이브 루스입니다. 미국에서는 거의 전설적인 인물로 추앙받고 있는데요. 원래 이름은 조지 허먼이었죠. 베이브 루스는 그의 팬들이 친근하게 부른 애칭이었고요. 그는 프로 생활을 하는 동안 홈런 왕을 12번이나 차지했고 통산 714개의 홈런을 쳐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브 루스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는 1948년 로이 델 루스 감독이 연출한 베이브 루스 이야기, 또 91년 아서 힐러 감독이 만든 베이브, 이 두 편이 있습니다. 두 영화 모두 베이브 루스의 전기 영화지만 조금 차이가 있어요. 먼저 48년의 베이브 루스 이야기. 이 영화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믿고 있는 베이브 루스의 전설적인 면모를 부각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죠. 그래서 타석에 서서 공을 기다리다가 홈런을 멋지게 날리는 베이브의 모습은 정말 전설적인 영웅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만들어진 베이브, 이 영화는 야구 영웅 베이브 루스의 뒷모습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베이브 루스는 어린 시절에 도저히 교정할 수 없는 아이로 낙인찍혀서 고아원으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야구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그는 차츰 사람이 달라지게 되죠. 하지만 야구선수로 성공하고 난 뒤에도 완전히 성실한 사람이 되지는 못했어요. 술과 음식과 여자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했죠. 두 번 결혼을 했지만 아내에게도 결코 좋은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야구장 안에서의 모습과 야구장 밖에서의 모습이 마치 천사와 악마처럼 다른 베이브 루스인데요. 그래서 결코 쉽게 재현해내기는 어려운 역이 이 베이브 루스의 역입니다. 그런데 영화 베이브에서 이 역을 맡은 배우는 거구의 연기파 존 굿맨이었고요. 180cm에 125kg이었던 베이브 루스 역을 맡기에는 아마 이 존 굿맨처럼 저격인 사람이 없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안성맞춤이었죠. 존 굿맨은 매일 베이브 루스에 관한 기록 필름을 보면서 그의 버릇, 말하는 모습, 경기 자세 이런 것들을 익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구 선수들로부터 몇 달에 걸쳐서 야구 훈련도 받고요. 이렇게 노력한 결과 영화 베이브에서 존 굿맨은 아주 멋진 연기를 보여주고 있죠. 자, 베이브의 메인 타이틀 한번 들어보죠. 양키 스테디움, 엘마 번스타인입니다. 엘마 번스타인이 음악을 담당한 영화 베이브의 메인 타이틀 양키 스테디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아이언 위드라는 영화 아십니까? 그 할리우드의 쟁쟁한 연기파 배우들이죠. 잭 니콜슨과 메릴 스트립이 함께 출연해서 화제가 된 영화인데요.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영화 거미 여인의 키스로 알려진 브라질 출신의 헥토르 바벤코 감독이 메가폰을 쥐었다는 것. 이것도 또 관심을 모았죠. 이 영화에서 잭 니콜슨이 연기한 역은 프란시스 페란이라는 인물인데요. 그는 예전에는 야구선수였지만 지금은 알코올 중독자가 된 그런 인물입니다. 그가 이렇게 인생의 실패자로 살게 된 이유는 젊은 시절의 실수 때문이었어요. 어느 날 그는 야구 경기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서 새로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았는데요. 아기를 안는다는 게 그만 너무 서툴러서 그 아기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맙니다. 절망한 프란시스는 가족을 버리고 집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는 평생 동안 알코올 중독자로 불황자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메릴 스트립이 맡은 인물, 그 맡은 역 역시 알코올 중독자로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물인데요. 이렇게 헥토르 바벤코 감독은 뉴욕 알바니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주인공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1938년 그 공황 시절에 미국의 어려웠던 생활을 그려내고 있죠. 자, 이 영화는 퓰리처상을 받은 윌리엄 케네디의 작품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윌리엄 케네디 자신이 시나리오까지 맡아서 썼습니다. 또 왕년의 그 배우, 아주 예쁜 무슨 도자기 인형처럼 생긴 배우죠. 기적의 그 캐롤 베이커가 잭 니콜슨의 아내 역으로 출연을 했는데요. 너무나 모습이 많이 변했어요. 자, 이 아이언 위드의 엔드 타이틀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 엘리펀트맨의 음악을 맡았던 존 모리스의 실력이 유감없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들어보시죠. 대구 달서구 파산동의 김경미 씨. 저번에 저희가 보내드린 올란도의 테이블 받고 아직 자신이 살아있다는 그 존재의 의미까지 다시 되새기게 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편지를 받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고맙습니다. 올란도 테이프와 책을 받았다고 많은 분들이 감사의 편지를 저에게 다시 보내주셨는데 그분들 모두에게 띄워드린 아주 아름다운 곡이었습니다. 아이언 위드의 엔드 타이틀, 존 모리스의 음악이었습니다. 야구 하면 어떤 남자들이 떠오르죠. 남자들의 스포츠라고 생각되지만 미국에는 1943년부터 54년까지 여자 프로야구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자 프로야구팀을 소재로 해서 만든 영화가 그들만의 리그고요. 여성 감독 페니 마샬이 연출을 맡았죠. 그 푸른 잔디가 깔린 넓은 운동장에서 여자들이 야구 글러브를 끼고 달린다. 그런데 그 여자 선수들이 훤칠한 키와 늘씬한 몸매의 지나 데이비스 또는 끼가 철철 넘치는 가수 마돈나 같은 인물들로 채워져 있다. 이 프로를 듣는 남자 청취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 그런 야구 경기라면 꼭 한번 가보고 싶겠죠? 아, 그래서였는지 이 영화는 미국에서만 1억 달러가 넘는 흥행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페니 마샬은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1억 달러의 흥행작을 만드는 감독이 되었고요. 그런데 미국에서 1943년에 이렇게 여자 프로야구팀이 생기게 된 이유는 2차 대전 때문이었어요. 전쟁 때문에 남자들이란 남자는 모두 다, 그러니까 헐리우드 스타들뿐만이 아니라 야구 선수들도 모두 징병돼서 전선에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열광하는 메이저리그도 더 이상 열릴 수가 없었죠. 날마다 들려오는 전쟁 소식과 사망자 명단으로 가뜩이나 괴로운데 야구 경기까지 볼 수 없게 됐으니 정말 미국인들은 우울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여자 야구 선수들의 메이저리그였어요. 여자 프로야구팀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또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11년간이나 계속해서 존재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그들만의 리그는 촬영 시작부터 갖가지 화제가 만발했는데요. 우선 이 시카고의 리글리 구장에서 있었던 촬영에서는 엑스트라가 자그마치 9,000명이나 동원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엑스트라를 동원할 수 있었던 데는 지나 데이비스와 또 야구 코치 역을 맡은 탐 행크스 그리고 마돈나의 활약이 컸었습니다. 아, 이 세 명이 방송국의 일기예보 생방송에 출연해서 여러분 야구장에 와주십시오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 그들이 예상한 것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몰려든 거죠. 또 한 가지 화제는요. 이 난데없이 영화 때문에 야구 글러브를 끼게 된 여자 배우들. 이들이 연기를 위해서 3개월 동안 캠프를 차리고 그야말로 맹훈련을 했다는 것. 이 후일담도 화제가 됐었죠. 특히 그 중에서도 마돈나의 특별 훈련이 굉장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몸이 아파도 연습을 절대로 그만두지 않아서 과연 마돈나는 프로다. 뭐 이렇게 칭찬이 자자했다네요. 대구의 효진 씨, 나의 사랑, 나의 동기들이라는 사연으로 이 그들만의 리그에 음악을 신청해 주셨네요. 대전 중구 문화동의 하진용 씨, 하이틀의 우석종 씨, 대전 서구 내동의 서효원 씨, 김선경 씨도 신청해 주셨습니다. 마돈나가 부릅니다. This used to be my playground. This used to be my childhood. 여긴 내 운동장이었다고 아주 나이 든 옛날의 여자 야구선수들이 부르는 그런 주제가 같은 곡이죠. This used to be my playground. 영화 그들만의 리그 중에서 마든나의 노래였습니다. 또 케빈 코스트너가 주연을 맡은 야구 영화가 한 편 있죠. 그것을 만들면 그가 올 것이다. 이런 하늘의 계시를 듣고 자신의 옥수수밭을 야구장으로 만드는 영화. 바로 필 알든 로빈슨 감독의 꿈의 구장, Field of Dreams입니다. 이 필 알든 로빈슨 감독은 야구를 통해서 잃어버린 아메리칸 드림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이 영화에서 뭐 이 영화도 아주 환상적인 장면들, 멋진 장면들이 많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본 야구 영화 중에서 가장 멋진 야구 영화는 로버트 레드포드가 주연으로 나왔죠. 내추럴인 것 같습니다. 이 내추럴은 이야기 구조가 과거와 현재를 오가면서 반전을 거듭하고요. 또 여기에 야구 경기를 둘러싼 음모까지 가미돼서 자칫 따분하고 단조로워지기 쉬운 야구 영화에 아주 아기자기한 재미를 더해주고 있거든요. 베리 레빈슨 감독이 연출을 했는데요. 이 영화는 성공의 문턱에서 좌절했다가 다시 재기하는 야구선수 로이 홉스의 얘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로이 홉스는 원더보이라고 불리우던 천재 야구소년이었죠. 로이는 본격적인 프로선수 생활을 위해서 고향을 떠나 시카고로 가던 길에 우연히 낯선 여자를 만나서 뜻밖의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야구선수로 재기하게 되기까지 한 1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가죠. 로이는 결국 야구선수로서는 은퇴할 나이에 다시 타석에 서서 홈런을 날리면서 재기를 시도하죠.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월드시리즈에 출전한 로이가 역전 홈런을 날리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하늘 높이 올라가던 야구공이 전광판에 맞고 깨진 전광판은 차례로 불꽃을 뿜어냅니다. 마치 불꽃놀이같이 이렇게 야구장 전체를 뒤덮은 불꽃 사이로 노인은 천천히 다이아몬드를 돌죠. 영화 내추럴 중에서 내추럴 띄워드렸습니다. 자, 할리우드 영화 오락과 흥행을 위해서는 무슨 영화라도 가리지 않고 만들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저 가볍게 보고 스쳐 지나가기 마련인 이 야구 영화를 통해서도 그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세련된 연출 솜씨와 유려한 카메라가 작품의 품위를 더해주는데요. 이런 게 정말 할리우드 영화의 위력이 아닐까 싶어요. 원하기만 하면 무슨 영화든지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그럴듯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그런 능력 말입니다. 우리 영화도 빨리 그런 힘을 갖춰야 될 텐데 말이에요. 자, 다음 곡은 우리 영화 중에서 띄워드릴게요. 숨리마을의 우기씨. 제가 이럴 때 기분이 좋은데요. 예전에는 학생이라는 호칭으로 불러드렸는데 어느새 씨로 변했네요. 그만큼 우리 관계가 오래됐다는 뜻이겠죠? 우기씨가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잔잔하고 애틋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영화죠. 첫사랑 중에서 웨딩 케이크를 오리지널인 프란시스, 카니 프란시스의 노래로 띄워드릴게요. Troubled about me 'cause I'm tired from working around the house when day is done. Don't think you failed me 'cause you can't afford that dishwasher to make my life more fun. You know the measure of a man is much more than just the money he can make. And every woman knows a lot of joy and tears come with the wedding cake. The wedding cake is not all icing and love and tender whispers in the dark. One slice is concern for all your dreams, pray they won't come true and break your heart. Another slice is feeding kids and wiping noses, crying when the doorbell rings, and there are roses. Every woman knows a lot of give and take comes with the wedding cake. It's facing shadows of the future, praying they will fall away as we walk toward them, searching for the sun. And it's long and anxious hours with the wolf at the door, hugs and kisses when at last we see the dawn. So when the hands of time trace tiny lines upon our face and lace our hair with strands of gray, we'll laugh and say for all who will partake, it all comes with the wedding cake. Yes, for all who will partake, it all comes with the wedding cake. 우리 영화 첫사랑 중에서 웨딩 케이크를 카니 프란시스의 노래로 띄워드렸습니다. 이제 벌써 마지막 곡 띄워드릴 시간이 됐네요. 참 여러분께 제가 엊그제도 드리고 싶었는데 갑자기 요즘에 날씨가 추워졌다 더워졌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꼭 덮고 주무시라고요. 너무 싱거웠나요? 자, 안양 안양 팔동에서 김희정씨가 신청해 주셨네요. 라망 연인 중에서 낙탄 드리면서요. 이 밤에 참 어울리는 곡이죠. 이 곡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